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은 똥 할아버지는 못 말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윤수천 선생님께서 글을 쓰셨고 박영미 선생님께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꽃을 든 남자 안정환이라는 별명을 가진 주호는 시골에서 올라오신 할아버지와 한방을 쓰면서부터 똥주호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똥냄새 나는 할아버지와 산다고 해서 친구들로부터 그렇게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늦잠도 못 자고 텔레비전도 마음대로 볼 수 없고 또 컴퓨터 게임도 못하고 주호는 과연 시골 할아버지와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야기, 끔찍한 한 달. 주호야, 눈 딱 감고 할아버지랑 한 달만 지내, 알았지? 수요일 오후 엄마는 학교에서 돌아온 주호를 붙잡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한 달이나요? 주호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이나 할아버지랑 한 방에서 지내야 한다는 것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럼 어떡하니? 엄마 아빠랑 한 방에서 지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누나도 안 되고 너밖에 더 있니? 지내다 보면 한 달도 금방 간다. 효도하는 셈치고 한 달만 참아라. 우리 주호 착하지? 엄마의 말씀에 달리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밖에는 할아버지랑 함께 지낼 사람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방이 하나만 더 있어도 이런 걱정은 안 하는 건데. 주호는 속으로 툴툴댔습니다. 집을 어떻게 한 달 만에 짓는데요?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하는 거야. 너 세탁소집 리모델링 하는 거 봤지? 그러니 다른 말 말고 한 달만 할아버지랑 지내. 너에게도 좋은 추억이 될 테니. 좋은 추억은 엄마의 상표입니다. 지난번 제주도 여행에서 억수 같은 비를 만나 모처럼의 가족여행을 망쳤을 때에도 엄마는 좋은 추억거리가 생겼다며 좋아하셨습니다. 딱 한 달만이에요. 알았죠? 주호는 무시라도 받든 말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한 달이 지나도 할아버지 댁 공사가 끝나지 않으면 안방에서라도 주무시게 할 테니 걱정 마라. 엄마가 눈을 흘기셨습니다. 시골 할아버지 댁이 너무 낡아서 겨울을 나기가 어려워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한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동안 주호는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그 의견은 엄마가 내셨습니다. 시골 작은 할아버지 댁에 얹혀서 지내시게 하느니보다 이곳 수원에 오셔서 지내시도록 하는 게 자식된 도리라고 말입니다. 그때 아빠는 엄마가 그렇게 마음을 써주는 게 너무너무 고맙다면서 엄마를 끌어안고 뽀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주호는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독방을 차지한 채 맘대로 뒹굴다가 할아버지랑 한 방에서 지낼 일을 생각하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주호야, 너 왜 이렇게 시무룩하니?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 짝인 미지가 물었습니다. 그럴 일이 있어. 뭔데? 말해봐.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도울게. 실은 시골에서 할아버지께서 올라오셔. 그런데 그냥 다니러 오시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내 방에서 지내신대. 한 달 동안이나? 그래서 네 얼굴이 그랬구나? 이해가 간다는 듯 미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네 집에 할아버지께서 오신다면서? 소문을 들었는지 동네 친구들도 한마디씩 했습니다. 주호는 대답하는 것조차 힘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한 달 동안 사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한 달 동안은 놀러 오지 마. 토요일이 왔습니다. 아빠가 차를 몰고 시골로 달려가시더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짐이 세 가방이나 되었습니다. 아버님, 웬집 일이 많으세요? 갈아입으실 옷만 가지고 오시지 않고요. 엄마의 말씀에 할아버지는 까맣게 탄 얼굴로 빙그레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도 어디 그러냐? 한 달이나 있어야 하는데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 이삿짐이 꽤 많아졌다. 할아버지는 가지고 오신 물건들을 꺼내 온 방 안에 펼쳐놓으셨습니다. 주호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별의별 것들을 다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밭일할 때 신는 농구화에 비 올 때 입는 비옷, 고물 라디오까지 갖고 오셨습니다. 게다가 호미도 한자루 넣어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아버님, 호미는 왜 가지고 오셨어요? 밭일을 하실 일도 없으시면서요. 호미를 보자 엄마가 눈을 휘둥그레뜨고 물으셨습니다. 서운해서 가져왔다. 한 달 동안이나 흙을 떠나 살 테니 호미라도 가끔 만져봐야지. 내 이 나이 먹도록 땅하고 이렇게 오래 떨어져 보기는 처음이다. 할아버지는 못내 서운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주호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엄마는 빙그레 웃으시더니 이내 주방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주호는 얼른 엄마 뒤를 따라 주방으로 갔습니다. 엄마, 나 몰라요. 주호는 울상이 되어 말했습니다. 엄마도 할아버지가 너무하셨다 싶었던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아버님도 참, 가지고 오실 것을 가져오셔야지 헌 라디오에 호미가 다 뭐야? 주호야, 네가 이해해드려라. 눈 딱 감고 한 달만 참아. 엄마는 또 한 달로 달랬습니다. 주호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주호가 방에 들어갔을 때 할아버지는 가져온 물건들을 옆으로 치워놓으시고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우두커니 앉아계셨습니다. 그러고는 주호를 보시더니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주호야, 혼자 지내다가 이 할아비랑 있으려니까 많이 불편하지? 할아버지의 말씀에 주호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 마라. 네 얼굴에 다 쓰여 있는 걸. 하지만 이 할아비는 참 좋다. 앞으로 주호도랑 함께 지낼 생각에 너무너무 행복하다. 네 할미는 이런 낙도 못 보고 먼저 갔구나. 에이, 몹쓸 사람. 할아버지가 손수건을 꺼내시더니 팽 하고 코를 푸셨습니다. 그러고는 코를 푼 손수건을 접더니 도로 바지 주머니에 넣으셨습니다. 주호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코를 푼 손수건을 세탁기에 넣지 않고 다시 주머니에 넣는 할아버지가 더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코를 푸셨으면 손수건을 세탁기에 넣으셔야죠. 멀쩡한 손수건을 왜 세탁기에 넣어? 할아버지가 이상하다는 듯 주호를 쳐다보았습니다. 방금 코를 푸셨잖아요. 코 한번 풀었다고 빨면 물값에다 비누값을 무슨 수로 감당한 후? 못 써도 일주일 정도는 쓴 뒤에 빨아야지. 일주일이나요? 주호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더러운 할아버지와 한방에서 지낼 일을 생각하니 정말 끔찍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침 햇살은 복주머니. 주호야, 그만 자고 일어나거라. 주호는 할아버지가 깨우는 소리에 눈이 뜨였습니다. 몇 시예요? 주호는 떠지지 않는 눈을 억지로 뜨고 물었습니다. 벌써 5시 반이다. 그럼 밤중이잖아요. 밤중이라니? 시골에서는 이맘때면 밭에 나갈 시간이다. 어서 일어나거라. 저는 지금까지 7시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더 자게 내버려 두세요. 안 돼. 어서 일어나래도. 이래야 일어나려나? 할아버지가 이불을 휙 잡아채셨습니다. 주호는 저도 모르게 몸을 새우처럼 웅크렸습니다. 엄마가 내일부터는 일찍 일어나야 할 거라고 하신 말씀이 버뜩 생각났습니다. 에이. 주호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뭐 할 건데요? 주호야, 뒷산에 약수터가 있다며? 이 할아비랑 약수터에 가자. 주호는 아이고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이렇게 꼭두 새벽에 일어나 약수터에 끌려갈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뒷산에 약수터가 있다는 건 어떻게 하셨을까? 주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주호야, 뭐해? 빨랑 일어나지 않고! 할아버지의 호령에 주호는 마지못해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눈이 도로 감기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이부자리를 개서 장롱에 넣은 뒤 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어? 주호는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엄마가 벌써 일어나셔서 아침밥을 짓고 계셨습니다. 아빠는 세수를 끝내셨는지 얼굴에 스킨을 문지르고 계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늦잠꾸러기 누나도 어느새 일어나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호를 보더니 누나가 눈 하나를 찡긋해 보였습니다. 주호는 꼭 다른 집에 온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오시자 우리 집이 확 달라져 버렸네. 주호는 킥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갑자기 달라져도 되나 싶었습니다. 뭘 꿈을 대고 있어? 어서 앞장서라. 할아버지의 호령에 주호는 얼른 운동화를 찾아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뒤를 할아버지가 따라오셨습니다. 밖은 아직도 어두웠습니다. 해가 뜨려면 한참이나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경민이네 집 앞을 지나려는데 대문 앞을 쓸고 계시던 경민이 할머니가 주호를 보더니 눈을 휘둥그레 뜨셨습니다. 아이고, 잠꾸러기 주호가 오늘은 꼭두 새벽에 다 일어나고 웬일이냐? 하며 반색을 하셨습니다. 주호는 머리를 긁으며 할아버지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주호 잠꾸러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주호 대신 대답하셨습니다. 아, 그래야지요. 그러고 보니 주호 할아버지시군요. 한 달 동안 여기 와 계시기로 했다는 이야기 주호 엄마한테서 들었어요. 예, 주호 할아비올시다. 자주 뵙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머리카락도 없는 반들거리는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주호는 꾸벅 인사를 하고 얼른 걸음을 떼어 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주호 뒤를 따라오시며 헛기침을 큼큼 하셨습니다. 동네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날이 조금씩 희미하게나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르막길이 나타나자 할아버지의 걸음이 자꾸 뒤처졌습니다. 주호는 속으로 옳다구나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오세요. 학교 늦는단 말이에요. 학교가 이렇게 좋은 핑계거리인 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주호는 혼자 씩 웃었습니다. 오냐, 가마. 하지만 할아버지는 숨소리만 크게 낼 뿐 좀처럼 따라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주호는 잘 됐다 싶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힘에 부치신 나머지 새벽 등산을 그만두자 하셨으면 싶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약수터에 닿았습니다. 날이 아까보다도 많이 환해졌습니다. 약수터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물통에 물을 받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 살을 빼느라 운동을 하는 배불뚝이 아저씨들, 줄넘기를 하며 몸매를 가다듬는 몸짱 아줌마들, 에베레스트 산이라도 정복한 듯 아래를 향해 야호를 외치는 주호 또래의 꼬맹이들. 어, 시원하다! 조롱박으로 약수를 떠마시고 난 할아버지는 마음까지 상쾌하다는 듯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다. 주호는 할아버지가 드시고 난 조롱박을 자기에게 건넬까봐 얼른 다른 조롱박으로 약수를 떠마셨습니다. 어쩌녁 코 푼 손수건을 도로 주머니에 넣는 모습을 본 뒤로 할아버지하고 한 조롱박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때? 시원하지? 전 별론데요. 주호는 일부러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별로라고? 이렇게 창자까지 다 시원한데도? 주호, 네가 아직 잠이 덜 깬 모양이로구나. 그렇다면 이 할아비랑 맨손 체조를 하자. 할아버지가 두 팔을 올리시더니 가슴을 내밀고 팔을 휘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호를 쳐다보며 따라하라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조금만 하고 내려가야 해요. 학교 늦는단 말이에요. 주호는 마지못해 팔을 몇 번 흔들어 댔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고개도 돌리고 가슴도 펴는 등 부지런히 체조를 하셨습니다. 주호는 할아버지를 혼자 두고 내려갈 수가 없어서 운동을 하는 척하며 할아버지의 체조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맨손 체조를 한참이나 하고 난 할아버지는 그제야 후 하고 숨을 내쉬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 내려가자. 그 말씀에 주호는 아까 올라올 때보다도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주호야, 기분 상쾌하지? 사람은 자고로 일찍 일어나야 하느니라. 그래야 혜님이랑 친해지지. 혜님이랑 친해져서 뭐 할 건데요? 혜님이 복을 주는 것도 주호는 모르나 보다. 주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침에가 복을 준다는 말은 처음 듣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거짓말하시는 거 아니죠? 거짓말을 하긴. 농사꾼에게는 농사복을 주고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공부복을 주고 아빠처럼 회사에 다니는 사람에겐 일복을 주지. 일복이요? 주호는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왜 웃냐? 아빠는 일복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다며 제발 누가 일복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데요? 모르는 소리. 일이 있으니까 네 아빠가 그 회사에서 필요한 거지. 그리고 일이 많아야 회사가 크는 거고. 네 아빠도 나이만 먹었지 뭘 모르는구나. 할아버지는 올라올 때보다도 더 걸음이 굼뜨셨습니다. 할아버지도 참, 이러다가는 정말 학교 늦겠어요. 주호는 또 학교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조금 찔렸습니다. 알았다, 내려간다. 발바닥이 미끄러워서 빨리 내려갈 수가 없구나. 할아버지는 퍽 조심조심 내려오셨습니다. 두해 전에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발목을 삐어 고생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약수터엔 뭐하러 오자고 하세요? 내일은 오자고 안 하실 거죠? 주호는 고개를 돌려 할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안 오긴? 시골 내려갈 때까지는 다녀야지. 아, 혜님이랑 아침 인사를 해야 한다고 했잖아. 할아버지의 말씀에 주호는 입을 쑥 내밀었습니다. 고집도 보통 고집이어야 어떻게 해보지? 주호는 속으로 투덜거렸습니다. 재미있었니? 책가방을 챙기던 누나가 주호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6학년을 코앞에 둔 누나는 육상부에 들더니 학교 가는 시간도 1시간이나 빨라졌습니다. 주호는 대답 대신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누나가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호미를 벽에 걸다니. 주호는 할아버지와 한방을 쓰고 나서부터 빼앗긴 게 너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꿀맛 같은 새벽잠을 빼앗긴 게 억울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텔레비전이었습니다. 주호는 할아버지가 오신 뒤로 어린이 프로그램 말고는 텔레비전도 마음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린이 프로그램만 끝나면 텔레비전을 탁 끄셨습니다. 멀거니 상자에 너무 빠지면 얼이 빠진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멀거니 상자란 말은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텔레비전 앞에서는 다들 정신을 빼앗긴 채 멀거니 쳐다보기만 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컴퓨터 게임을 못하게 된 것도 빼앗긴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총을 쏘아 적을 쓰러뜨리거나 발길질로 남을 해치는 장면 같은 것은 질색을 하셨습니다. 친구들과 오순도순 정답게 노는 그런 아기자기한 게임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런 컴퓨터 게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게임만 있다면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을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컴퓨터 게임을 못하는 것쯤은 차마 넘길만 했습니다. 정하고 싶으면 범태네 집에 놀러가서 하면 되니까요. 정말로 억울한 것은 꽃을 든 남자 안정환이라는 별명을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한방을 쓰면서부터 동네 친구들은 그 별명 대신 똥주호라고 놀렸습니다. 똥냄새 나는 할아버지와 산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골에서 오셨다고 해서 그렇게 놀리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호한테서 진짜로 똥냄새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할아버지 몸에서 정말로 똥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구린내 같기도 하고 뭔가 거름 같은 것이 썩는 냄새? 동네 할아버지들에게서 나는 냄새와는 다른 냄새였습니다. 왜? 이 할아비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냐? 방에만 들어왔다 하면 코를 킁킁거리는 주호를 향해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친구들이 할아버지 몸에서 똥냄새가 난대요. 주호는 숨기지 않고 다 말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허허허 웃으셨습니다. 아, 그야 지금까지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으니까 똥냄새가 날만도 하지. 만날 똥을 퍼다가 밭에 뿌렸으니까 그게 뭐 그리 대수냐? 할아버지는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몰라요. 주호는 할아버지가 미웠습니다. 코 묻은 손수건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도 더러운데 똥냄새까지 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야 하다니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주호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뭔지 아니? 몰라요. 똥이다. 똥보다 좋은 거름은 없어. 그런데 요즘엔 똥도 못 쓰게 됐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휴지를 쓴 뒤부터 거름이 안 되니까 하는 말이지. 요즘의 휴지에는 뭐라고 하더라. 화학 성분인가 뭔가가 있어서 좋은 거름이 안 된단다. 옛날엔 뭘 썼는데요? 똥을 누고 나서는 볏짚으로 닦았지. 그러다가 신문이 나온 뒤부터는 신문지를 찢어서 썼고. 아이, 더러워. 주호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모두 야만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지를 안 쓰고 볏짚을 쓰다니. 그 억센 것을 쓰고도 똥구멍이 괜찮은 게 신기했습니다. 할아버지하고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맨날 더러운 이야기만 하셔. 그러니까 동네 친구들이 똥 할아버지라고 놀리지. 주호는 밖에 나갈 때에는 꼭 샤워를 했습니다. 그것도 비누칠을 두 번이나 해서 빡빡 문질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오신 뒤로 주호는 친구들 앞에서 길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똥냄새 나는 할아버지. 거기에다 할아버지는 얼굴도 수처럼 검었습니다. 게다가 키도 작달막했고 등도 약간 굽었습니다. 큰 키에 하얀 피부를 가진 범태 할아버지와는 영 딴판이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어요. 아, 왜 또 그러니? 할아버지가 뭘 어쩌셨는데? 친구들이 똥 할아버지라고 놀린단 말이에요. 제 몸에서도 똥냄새가 난대요. 나쁜 녀석들. 그 녀석들이랑 놀지 마라.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데 그래. 무슨 일을 하셨는데 훌륭하다고 그래요? 한 해도 쉬지 않고 우리가 먹을 곡식을 수확하기 위해 애쓰셨잖니. 쌀, 콩, 팥 같은 곡식뿐 아니라 배추, 무, 시금치.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고 말고. 쌀은 바로 우리들의 생명이잖아. 안 그래? 엄마는 밥을 드시다가도 쌀 한 톨이 떨어진 것을 보면 얼른 주워 드십니다. 식당 같은 곳에 가서도 그 버릇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그런 엄마가 창피하지도 않으신지 웃기만 할 뿐 뭐라고 한마디 하신 적이 없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주호는 방문을 열다 말고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벽에 호미가 걸려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걸어놓으신 게 틀림없었습니다. 주호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호미를 벽에 걸어놓다니 멋들어지게 생긴 장식용 칼이라면 또 몰라도. 마침 기침 소리가 나더니 밖에서 할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경로당이라도 다녀오시는지 외출할 때 입으시는 점퍼까지 입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저 호미는 왜... 주호는 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제야 할아버지는 눈치를 채셨는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주호야, 네가 보기에는 어떠냐? 호미를 걸어놓으니까 방안이 환하지? 네 엄마도 보기 좋다면서 웃더구나. 맙소사, 환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호미가 무슨 메달이나 꽃이라도 된단 말인가? 주호는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가요? 그렇단다. 옆집 경민이네 할머니도 아침나절에 오셔서 보고 가셨다. 호미를 보시더니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 생각이 난다면서 눈물을 다 흘리시더라. 할아버지는 무슨 장한 일이라도 한 사람처럼 어깨를 펴셨습니다. 주호는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주호는 곧장 안방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벽에 걸어놓은 호미 보고 좋다고 하셨어요? 호미란 말에 엄마가 알만하다는 듯 소리내어 웃으셨습니다. 주호야, 한 달만 참아. 아니, 네 밤을 잤으니 이제 26밤이구나. 26밤만 참아라, 알았지? 그동안 참은 것만도 끔찍한데 아직도 26밤이나 남았다니. 하긴 어쩔 수가 없긴 했습니다. 참는 수밖에. 참자, 참자, 또 참자. 그날 저녁 주호는 책상 모서리에 손바닥 달력을 걸었습니다. 문득 군대 갔다 온 외삼촌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외삼촌은 훈련병 때 침대 밑에 손바닥 달력을 붙여놓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날짜를 지웠다고 했습니다. 주호는 지나간 날짜를 북북 지운 뒤 오늘 날짜를 하나 더 지웠습니다. 세월아, 제발 좀 빨리 가고라. 주호는 슬쩍 할아버지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잠자리에 누우셨던 할아버지가 고개를 드시더니 주호를 물끄러미 쳐다보셨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골탕을 먹이려고 한 건 아닌데. 사흘이나 비가 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비가 그치면 날씨가 추워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골집 걱정을 하셨습니다. 비가 오면 공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호는 할아버지보다도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도,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숙제를 하다가도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비가 언제 그칠까 궁금해서였습니다. 만약 비가 계속 와서 공사가 늦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주호야, 웬 하늘을 그리 자주 보냐? 하늘에서 보물이라도 떨어진대? 숙제를 하다 말고 마루로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는 주호를 보자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할아버지도 참. 할아버지네 시골집이 걱정이 돼서 그러지 왜 그래요? 비 때문에 공사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주호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속으로는 조금 뜨끔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이제 보니 우리 주호 다 컸구나. 이 할아비 걱정을 다 하고. 손자도 보람이 있다. 고맙다. 할아버지가 기뻐서 입이 한방만하게 벌어지셨습니다. 할아버지, 시골에 전화를 거셔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셔야죠. 그렇게 가만히 계시면 어떡해요? 슬그머니 이렇게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네 작은 할아버지한테 걸어봤다. 뭐라고 하세요? 일하신대요? 아직은 그럭저럭 한다는구나. 그러나 내일까지 비가 계속 오면 일을 쉴 수밖에 없다는구나. 시멘트 작업은 비가 오면 안 되잖니. 다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럭저럭이란 말이 왠지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저녁 주호는 두 손을 모아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느님 그리고 부처님, 오늘 밤 자고 나면 비가 뚝 그쳐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집을 고치신단 말이에요. 내일까지 비가 오면 일을 못한대요. 일을 못하면 공사도 늦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할아버지랑 한 방을 더 오래 써야 한단 말이에요. 제 마음 아시죠? 기도 덕분인지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행히 하늘이 말끔히 개어 있었습니다. 주호는 속으로 야호! 하며 환성을 질렀습니다. 어젯밤에 한 기도가 하느님과 부처님 모두에게 전달이 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약수터를 가기 위해 조은은 할아버지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비가 내린 탓인지 날씨가 제법 쌀쌀했습니다. 그렇지만 조은은 약수터 가는 길이 즐겁기만 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비가 그쳐서인지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약수터에 다 오자 주호는 할아버지와 약수를 마시고 맨손 체조를 했습니다. 주호가 오늘은 기분이 되게 좋은가 보구나. 맨손 체조를 끝내신 할아버지가 주호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비가 그쳤잖아요. 저는 오늘도 비가 와서 시골집 공사를 못하면 어쩌나 하고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요. 주호는 슬쩍 할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고 그랬어? 우리 손자 최고다! 할아버지가 주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다른 길로 내려가 보실래요? 주호는 저도 모르게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다른 길이 있었냐? 그러셨구나. 마흔날 같은 길로 다니는 것보다야 새 길이 좋지. 할아버지의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호는 소나무 숲 오른편 길을 놔두고 왼편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 길은 꽤 경사가 져서 가팔랐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래가 섞인 땅이어서 바닥이 미끄러웠습니다. 할아버지, 조심해서 내려오셔야 해요. 주호는 뛰어내려가며 말했습니다. 아, 알았다. 너나 조심해서 잘 내려가거라.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을 하시느라 다른 날보다도 행동이 더 굼뜨셨습니다. 주호는 자꾸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소나무 가지를 잡고 조심스럽게 내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몸의 중심을 잃더니 그만 아래로 사정없이 미끄러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간신히 일어나셨지만 발목이 아픈지 얼굴을 찡그리셨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주저앉아 발목을 주무르셨습니다. 몹시 괴로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주호는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꼭 죄를 지은 기분이었습니다. 일부러 골탕을 먹이려고 이 길로 내려오자고 한 것이 아닌데도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너나 어서 내려가거라. 학교 늦겠다. 할아버지가 먼저 내려가라고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대도 그런다. 너 먼저 내려가라니까. 난 좀 쉬었다가 천천히 내려가마. 할아버지의 손사래에 조은은 한번 뒤돌아보고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뒤통수가 뜨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안 오시냐? 주호 혼자 들어오자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좀 쉬었다가 내려오시겠대요. 할아버지는 한참 뒤에야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절룩이시는 게 많이 아프신 모양이었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다치셨어요? 엄마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발목을 조금 삔 것 같다. 괜찮다. 저런, 산을 내려오시다가 미끄러지셨군요. 주호 너? 할아버지 안 모시고. 엄마가 주호를 향해 눈을 흘기셨습니다. 어미야, 앞을 제대로 안 보고 발을 잘못 디딘 내가 잘못이지. 주호 나무라지 마라. 주호는 눈만 껌뻑거렸습니다. 쉬운 길을 놔두고 가파른 길로 가자고 한 게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버님, 이따가 저랑 같이 병원에 가보세요. 뼈에 이상이라도 생겼으면 안 되잖아요. 에이, 병원은 무슨 병원? 이러다가 낫겠지 뭐. 할아버지는 끝내 병원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약국에서 물파스를 사다가 바르시고는 다리를 절며 다니셨습니다. 시골에서도 발목이 삐면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발은 일주일이 지나 나았습니다. 주호는 그동안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고물 라디오. 주호는 할아버지와 한방을 쓰면서 라디오라는 것을 가까이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디오는 어쩌다가 시내버스를 타야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거의 노래자랑 프로그램이 아니면 할아버지들이나 부르는 옛날 노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가져온 라디오는 아주 오래된 고물 라디오였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증조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할아버지는 그 고물 라디오를 퍽 애지중지 여기셨습니다. 아니, 끔찍이도 사랑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라디오로 뉴스도 듣고 음악도 들으셨습니다. 또 연속곡도 들으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다 하는데 할아버지는 굳이 라디오로 들으시는 것을 더 좋아하셨습니다. 텔레비전은 축구나 야구 같은 운동 경기가 있을 때만 보셨습니다. 허허, 운동 경기 하나만은 텔레비전이 훨씬 더 낫구나. 그렇죠, 할아버지. 뉴스도 텔레비전이 훨씬 좋아요. 뉴스는 라디오가 더 나아. 텔레비전은 너무 끔찍한 장면이 많이 나와서 난 싫다. 할아버지는 뉴스를 꼭 라디오로 들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죽거나 피를 흘리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텔레비전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린이가 나오는 뉴스라면 더더욱 그랬습니다. 뭘 보여줄 게 없어서 저런 끔찍한 것까지 다 보여주느냐고 이마살을 찌푸리셨습니다. 그럼 드라마를 보세요. 아주 재미난 거 많이 한단 말이에요. 드라마인가 뭔가 하는 건 너무 낯뜨거운 장면이 많아서 싫다. 라디오에서는 그런 거 안 나와요? 나오긴 나온다만 텔레비전보다야 양반이지. 음악만 해도 그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음악은 도무지 귀가 따가워서 들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게다가 춤은 또 어떻고 눈알까지 빙빙 도는 게. 눈알이 돈다는 할아버지 말씀에 주호는 웃음이 나서 킥킥댔습니다. 요즘 춤은 다 그래요. 우리도 소풍 가면 그렇게 노는데요. 찌찌. 이 할아비가 너만 했을 땐 그런 노래는 있지도 않았다. 학교에서나 동네에서나 동요를 불렀지. 아이들은 동요를 불러야 해. 그래야 마음이 동글동글해지고 예뻐지지. 할아버지의 말씀에 주호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마음이 무슨 돌멩이라도 되나? 동글동글해지게.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가끔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외출이라도 하시는 날엔 엄마가 그 고물 라디오를 슬그머니 차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라디오를 들으며 세탁기도 돌리고 음식도 만들었습니다. 주방에 텔레비전이 놓여있는데도 굳이 라디오를 가져다 놓고 틀었습니다. 게다가 아는 노래라도 나오면 엄마는 눈까지 지그시 감고 따라 부르기까지 하셨습니다. 어느 날엔 콧노래까지도 부르셨습니다. 엄마, 라디오가 뭐 좋다고 그러세요? 세탁기를 돌리다 말고 콧노래를 부르시는 엄마를 보면 꼭 어린애 같았습니다. 어린애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하고 흡사했습니다. 주호야, 라디오는 라디오대로의 맛이 있단다.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주호는 맛이라는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라디오가 무슨 음식인가요? 맛이 있게요? 모르는 소리 마라. 맛은 음식에만 있는 건 아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다 제맛이 있는 거야. 엄마의 말씀을 듣고 보니 문득 2학년 때 담임선생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선생님은 걸핏하면 공부의 맛을 드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제발 공부의 맛 좀 드려보거라. 그러면 공부도 좋은 놀이가 되는 기라. 경상도 안동이 고향인 선생님은 공부 이야기만 나왔다 하면 맛타령을 늘어놓곤 하셨습니다. 공부도 길들이기에 따라 얼마든지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미끄럼놀이나 컴퓨터 게임 같은 놀이도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그럼 농사 맛도 있겠네요? 주호는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물었습니다. 잊고 말고 그건 할아버지한테 여쭤봐라. 농사만큼 맛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하실 게다. 엄마가 넌지시 말씀하셨습니다. 저녁때가 되자 외출하셨던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농사 맛? 그야 곡식을 키우는 맛이지. 하룻밤을 자고 날 때마다 곡식이 쑥쑥 자라 올라오는 것을 보는 기쁨은 농사꾼만이 아는 기쁨이고 말고, 게다가 일을 하고 나서 논두렁이나 밭에 앉아서 먹는 밥맛은 또 어떻고, 꿀맛은 저리 가라란다. 그뿐인 줄 아냐? 가을거지하는 맛을 어디다 비길까 싶다. 땅이란 땅에서 온갖 곡식이랑 과일이 쏟아져 나오는 광경이라니.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맛에 농사를 짓는단다. 할아버지는 신바람이 나서 농사맛 자랑이셨습니다. 하지만 주호는 농사는 너무 힘들 것 같아 싫었습니다. 주호 자기만 그런가 했더니 다른 친구들도 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장래에 농사를 짓겠다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